능금꽃이 피는 내 고향 만나면 즐거웠든 왜 나 못하리 그리운 내 사랑아 지금은 어디 새파란 가슴 속에 간직한 꿈을 못 잊을 세월 속에 띄워 보내리 어여쁜 눈썹 달이 뜨니 내 고향 도리서 속삭이던 왜 나 무다리 헤어진 그날 밤아 추억은 어디 싸늘한 별빛 속에 숨은 그님을 새로운 세월 속에 어이